처음 본 순간 오 가슴이 두근대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거야 네 손잡은 그 순간 오 두 눈이 멀었어 온 세상 가득히 멋지게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던 기분일까 계속 웃음만 나와 이런 마음은 처음이야 자꾸만 내 맘이 성큼 성큼 다가가 바라고 싶은데 종일 아무 말 못해 널 못 본 척해도 어느새 네 옆에 있어 두근두근 내 가슴이 두근 왜 그래 자꾸만 보여 숨면 너도 그럴까 난 몰라 Love Love Love 난 몰라 Love Love Love 우연은 아냐 또 만나게 된 거야 어색하게 우린 시작했어 네가 화를 냈는데도 oh, 싫어할 수 없어 사실 네가 정말 좋은걸 하늘 위를 걷는다면 이런 기분일까 계속 웃음만 나와 뭔가 홀린 것만 같아 자꾸만 내 맘이 성큼 성큼 다가가 바라고 싶은데 종일 아무 말 못해 널 좋아한다고 아니야 사랑한다고 두근두근 내 가슴이 두근 말할래 오직 너뿐이야 나에겐 오직 너뿐이야 사랑해기고 싶지 않은 꿈을 꾸는 걸까 꿈에서라도 내 곁에 있어줘 바라고 싶은데 이젠 내 맘을 받아줘 널 좋아한다고 아니야 사랑한다고 두근두근 내 가슴이 두근 말할래 오직 너뿐이야 나에겐 오직 너뿐이야 Fall in love, love